beauty 소장 팔짱 질서 퍽도 분위기 D-style 여기 Let's build it to LA 그냥 취해 마치 기억이 솟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든 질서 투명한 크리스도잔 속 찰나기는 예술 예술로 술이 기모 마시는 예술 You don't know, you don't know, you don't know what to do 내가 보여줄게 난 전혀 다른 걸 주제 아이비와 거친 나무로 된 마이크 첫째다 한숨에 나오는 소리 따위 넘다 해가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t 잠이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t Sing it, 불러, 다시 drink it, 마셔, 다시 우린 두 번 태어난 죽들이 go 시대의 허터 죽들이 go 마셔 내 술잔에 다 빠져 미친 내 술잔에 한눈두개 예수 집을려 I hate ya 다 마셔 내 술잔에 다 빠져 미친 내 술잔에 한눈두개 인간 집을려 I hate ya 도착 세상의 무대에서 무대 얼어 대들리는 환호성 Got to see my style broken feel so CJ 난 다시 태어나는 빌어서 When the night comes 둘이 어릴 때 dum-dum-dum bass drum the same dum-dum-dum yeah 해가 뜰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잠이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Sing it, pull up, dash it, drink it, mash it, dash it